사람마다 부처님 다 가졌는데 달마인들 어찌 그대로 전하지 않겠는가. 제9대 조계종 종정 월화스님의 추대식 법어 중에 한 대목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여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돈을 콩기름에 불려서 면도칼로 쪼개 쓰는 사람들, 지정 도매인들로부터 바나나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 5천만 원을 갖고 왔는데도 결혼 측정금이 적다고 구박한 사람들, 가짜 음주 스티커를 발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안에도 부처가 있겠지요? 영화 서브웨이 중에서 It's Only Mystery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하이틀의 장영헌 씨 그리고 고대 의대에 계신 희진 씨 잘 들으셨어요? 고대 의대에서 영화를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특히 병규형, 태우, 수민이, 현준이, 창수아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좀 신비로운 곡이었죠? 저는 비를 엄청 좋아합니다. 자동차나 길 위에서 통통거리는 빗방울들의 모습이 귀엽고 경쾌하게 반복되는 그러나 절제되어 있는 빗소리가 좋아요 하시면서 비 오는 날 편지 적어주셨어요. 경기도 파주 금촌읍의 황성현 씨. 비가 시원하게 쏟아지면 제 마음속에 쌓여있는 불순물이 다 씻겨 내려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산성비라 그런가 아직 찌꺼기가 남아있네요 하시면서 지금 가장 애쓰고 있는 두 가지를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라고 하셨는데요. 굉장히 힘들어 뵈네요, 황상현 씨. 사실 그 두 가지는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 한 10개 중에 들어가나요? 물론 두 번째 사항은 황상현 씨처럼 두 번째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는 첫 번째에 저도 났습니다. 황상현 씨는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만 더 힘내세요. 좀만 더 힘내시면 아마 그 두 번째 사항이 저 끝으로 밀려나게 될 겁니다. 사랑으로 위해해주는 용민이 오빠와 이 곡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황상현 씨. 하이틀로 안현태 씨가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Killing Fields 중에서 존 레논의 Imagine. 노래 가사도 엄청 좋죠. 자, 이 이매진을 오늘은 마크 노플러와 챗 앳킨스가 기타로 들려줍니다. 들어보시죠.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I sang it for 3 long years. All through Africa, Sicily, Italy, through Alaska, Greenland, Iceland, through England, through France, through Belgium and Holland, through Germany, and to Czechoslovakia. The soldiers loved it. Lini Marleen. Outside the barracks, by the colonels, I'll always stand and wait for you at night. We will create a world for two. I'll wait for you the whole night through. For you, Lili Marleen. For you, Lili Marleen. Bugler tonight, don't play the call to arms. I want another evening with a chance. Then we will say goodbye and part. I'll always keep you in my heart with me, Lili Marleen. With me, Lili Marleen. Give me a rose to show how much you care. Tied to the stem, a lock of golden hair. Surely tomorrow you will feel blue, but then will come a love that's new. For you, Lili Marleen. For you, Lili Marleen. We are marching in the mud and cold, and when my pack seems more than I can hold, my love for you will use my might and walk again. My pack is light, it's you, Lili Marleen. It's you, Lili Marleen. My mind, I'm warm again. My path is light. It's you, Lili Marleen. It's you, Lili 세계 최고의 각선미를 가진 여배우, 히틀러가 조국으로 돌아오라고 애원했던 여배우 마를레네 디트리히의 음성이었습니다. 강릉 용강동의 박경란 씨. 네, 맞아요. 이 곡이에요. 릴리 마를렌. 아름다운 사랑 노래인데요. 영화 릴리 마를렌 중에서 릴리 마를렌. 65년에 마를레네 디트리히가 런던 공연을 하던 중에 들려드린 그 라이브 앨범. 라이브 앨범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자, 제가 늘 저희 주소를 말씀드린 걸 잊어요. 그래서 항의를 많이 받는데요. 오늘도 첫머리에 말씀드려야지 하면서 잊었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립니다.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 하면 직통으로 들어옵니다. 하이틀의 백승훈 씨, 아카시아 향기가 메아리 치는 밤에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카시아 향기가 메아리진다. 그 글을 읽고요. 백승훈 씨가 계시는 곳을 잠시 떠올려봤습니다. 글쎄요, 어떤 것일까요? 백승훈 씨 다음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비정전 중에서 장구경이 춤출 때 흘러나온 마리아 엘레나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그때는 영화 분위기에 맞게 룸바로 들어봤죠. 오늘은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제리 무라드가 하모니카로 연주합니다. vez se lamentaba zapatito de raso, zapatito de raso que le apretaba allá arriba, allá arriba, allá arriba, allá arriba, allá arriba iré. Yo no soy marinero, yo no soy marinero, por ti seré, por ti seré, por ti seré. Otra niña en un baile, otra niña en un baile se lo chupaba caramelo de menta, caramelo de menta que le gustaba allá arriba, allá arriba. Allá arriba, allá arriba, allá arriba iré. Yo no soy marinero, yo no soy marinero, por ti seré, por ti seré, por ti seré. Dices que no me quieres, dices que no me quieres, porque no tengo la nariz afilada, la nariz afilada, los ojos negros, que tilín, que tilín, que tilín, que tilín, que tilín, tilín, que repiquen campanas, que repiquen campanas de San Fermín, de San Fermín, de San Fermín. Qué bonita la bamba, qué bonita la bamba, la marihuana. Soy capitán, soy capitán, soy capitán. Para ser diputado, para ser diputado se necesita un poco de lanita, un poco de lanita y una hermanita. Allá arriba, allá arriba, arriba, allá arriba, allá arriba, soy marinero. Yo no soy marinero, por ti seré, por ti seré, por ti seré. Milongo, vamos al templo, a que nos bendiga el padre, que nos tenemos que casar, aunque no quiera tu mamá. Milongo, milongo, milongo. Sombrero me lo quito y me lo pongo. Ay, lilongo, lilongo, lilongo. El sombrero me lo quito y me lo pongo. Y este es el son de la vera que cantaba mi abuelita cuando fue. Uy, qué re chulo, qué moral, qué re chulo, qué moral cuando salgo a zapatear.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ay. Que se acabe la bamba del corazón, allá arriba, allá arriba, allá arriba, allá arriba, allá arriba, iré. Yo no soy marinero, yo no soy marinero, por ti seré, por ti seré, por ti seré. 서울 종로구 창신이동의 명숙이가 친구 연진이 생일 무지무지 축하한대요. 잘 들으셨죠? 영화 라밤바 중에서 로스마츠 캄보스의 오리지널로 들어봤습니다. 라밤바. 하이텔로 이중용 씨, 장윤재 씨 신청하셨죠? 두 분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곡은요. 대구 중구 남산일동에서 김선민 씨가 이 제목도 알고 싶고 노래도 듣고 싶다고 하신 그 곡 띄워드립니다. 하이텔로요. 이상원 씨 신청해 주셨고 대구 비산사동에서 중국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강지민 양 신청해 주셨네요. 천장지구 속편 중에서 나오는 잊을 수 없는 팝송이죠. The End 띄워드립니다. At the end of a highway, there's no place you can go. But just tell me you love me, and you are only mine, and our love will go on till the end of time, till the end of time. 속천장지구 중에서 얼그란트의 음성이었습니다. The End 띄워드렸어요. 자,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가 나와서 영화 읽기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시간. 정성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떠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오늘은 그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아마도 심각한 영화광들이시라면 그래서 네. 아주 진지한 영화를 좋아하고 또 영화에 대해서 논쟁하기를 즐겨하시며 그래서 영화에 대한 이러저런 농담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느라면 경멸하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 분에게 좋아하시는 영화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장르라 불러야 될지 어떤 특정한 영화의 분류라 불러야 할지 저는 잘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아트 필름 좋아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도대체 아트 필름이 뭔가요? 바로 오늘 그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또 정윤 씨와 함께 그 논쟁을 제기할 이야기가 바로 그 아트 필름에 대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그 이 아트 필름 영화전에 관한 네. 기사가 실렸죠? 예, 영화공간 시향시에서 오늘부터네요. 그쵸? 오늘 벌써 상영을 했는데요. 5월 17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연강홀에서 아트 필름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생애 바깥에서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 레올로, 바그다드 카페, 연어알, 택시 블루스 이런 영화들을 상영을 하네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화번호 알려드리고요. 514-4181 일단 문의 전화하시고요. 그럼 과연 아트 필름이 무엇인가 정성일 씨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마 그 시향시에서 이 영화들을 모두 아트 필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의미로 이 표현을 썼다기보다 는 어쩔 수 없는 관례에 따랐을 것입니다. 네. 아주 한번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아트 필름이라는 단어를 쓰는 바로 그 순간 그 표현에는 영화에 대한 경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지 아무리 그래봤자 그게 뭐 대중들이 보는 어떤 철없는 또는 아주 그 따분하고 그리고 수준 낮은 그런 오락거리에 지나지 않지 뭐 영화가 예술까지 되겠어라는 그 경멸에 아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네. 사실 어떤 장르에도 이런 수식어를 붙이지는 않습니다. 예술소설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대중소설이라는 말은 있어도 예술소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소설이라는 말이 없는 것은 소설이란 원래 의당이 예술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의당해야 될 것을 대중들의 천박한 기호에 맞추어서 이리저리 상업적으로 써서 돈을 벌려고 쓴 소설들이 있으니 그 나쁜 소설들을 이름지어 대중소설이라 부르겠노라 해서 대중소설 그러면 여기에는 일정 정도 소설의 타락에 대한 그 소설의 운명이 타락에 대한 그 비난이 섞여져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 저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술회화나 예술음악이거나 예술연극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이거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락앤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를테면 비틀즈를 좋아한다거나 또 펑크 음악을 좋아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의젓한 표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은 아트 락이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 락이라는 말을 쓰는 바로 그 순간 그 자신도 락앤롤 음악이 기껏 해봐야 아주 천박하고 죽어도 클래식을 쫓아갈 수 없는 그런 음악 장르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네. 아트락이라는 말은 있겠지만은 아트 클래식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죠. 왜냐하면 클래식은 당연히 아트지만 락앤롤은 아주 특별하게 클래식에 자기의 존경심을 바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대입법들을 흉내내고 그래서 이른바 낭만주의 시대 때 음악의 스타일을 받아들이고 합창을 집어넣어야만 아트락이라는 대접을 받으니까. 그래서 클래식의 맨 끝머리 자리에 자기의 자리를 차지할 때 비로소 아트락이라는 말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아트락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아트 필름이라는 말은 저는 그 영화광이라면은 일단 자제해야 될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 영화라는 말을 쓰면은 여기에는 두 가지 그 의미를 일반적으로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영화 비평가들 중에서 예술 영화라는 단어를 딱 쓰는 사람들은 그 두 가지 의미 중에 하나를 쓰는 것인데, 첫 번째, 영화 중에서도 부르주아적 취향의 영화들을 빈정거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를 딱 보고 나와서, 그래서 그 시사회에서 이제 같이 영화에 관한 그 글을 쓰는 동료들과 함께 영화를 딱 보고 나왔을 때 제 친구 중에서 유난히 이런 류의 영화들을 싫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딱 보고 나왔는데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네. 뭔가 좀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고개를 돌려 빙긋이 웃으며 하는 말, 이거 예술 영화로구만. 이러고 나오는 네.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아주 그 악취미에 실험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래서 가족끼리나 모여 앉아서 봐야 될 영화를 기어이 영화관에서 하겠다고 들고 나올 때 예. 이런 그것을 그 빈정거리기 위해서 하는 말인 반면, 또 이 예술 영화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후원하려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른바 예술 영화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종교적이고 그리고 신성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이런 말을 쓰곤 하는데요. 네. 영화를 타락한 대중주의로부터 보호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아주 진지한 영화들이죠. 예. 그래서 이를테면 다이아드라든가 나홀로 집에 같은 영화에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감독들이 그 감독들의 의사에 동감하는 영화를 찍는 감독들에게 바치는 존경의 뜻으로 이 사람들은 영화가 예술이라는 것을 선언한 감독들이라는 점에서 이 말을 사용한 것일 것입니다. 사실은 예술 영화라는 말을 쓸 때 이것은 이미 어떤 가치 판단의 명제가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거기에 관한 또는 이 단어를 쓰는 글을 만나실 때는 이 비평가가 두 가지 맥락 중에서 어떤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글을 쓰나를 늘 염두에 두고 지켜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영화사 속에서, 그러니까 영화의 역사 속에서 예술 영화라는 말을 쓰는 것은 또한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영화사적으로요? 네. 예. 실제로 그 예술 영화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1910년대에 그러니까 무성 영화 시대 때죠. 네. 아직 그리피스가 도착하지 않았을 시절입니다. 필름 다르라고 그래가지고 직역하면 예술 영화. 라는 분류의 장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화 사상 아주 가장 영화로서는 치욕적인 운동에 속합니다. 왜 그렇죠? 그 유럽에서는 영화는 말 그대로 구경거리였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천박한 구경거리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받지 못한 노동자들이나 아니면은 또 그 이른바 교양 없는 그런 그 부인들이 가서 소일거리 하러 가는 것이 바로 그 영화였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나타난 최초의 장르가 무엇이겠습니까? 힌트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드라큘라 영화 기억나시죠? 코폴라에서. 예. 코폴라의 영화의 드라큘라 중에서 그 미나와, 그러니까 위노나 라이더와 게리 올드만, 드라큘라가 만나는 곳이 영화관이었습니다. 네. 그 영화관에서 하는 영화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 잘 안 나는데요. 포르노였었죠. 아, 네. 그 영화 사상 최초의 장르가 사실은 포르노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영화에, 저는 이 단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영화의 귀족적이고 고상한 성격을 유지시킬 수 있는 장르가 없을까라고 이 부르주아들의 하수인들은, 그래서 영화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부르주아들의 주머니에서 어떻게 돈을 끌어내 볼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던 일부 영화 제작자들은 이른바 예술 영화라는 것을 내세워 영화를 찍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셰익스피어 연극 무대라든가 이런 연극 무대 앞에 카메라를 그대로 세워놓고 그 카메라로 그 연극을 찍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연극 속에 온갖, 물론 그 연극들은 좋은 작품들이겠죠. 예. 그리고 정말 인류사에 필요한 또 문명 그 이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겠죠.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아무런 카메라 이동 변화 없이 찍어냈었을 때 과연 이것은 연극입니까? 영화입니까? 연극도 영화도 아니고. 그렇죠. 그야말로 그 어중뛴 네. 그 것이 돼버리는 셈인데 중계방송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예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예술 영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우리는 영화사 책을 대충 훑어볼 때는 그것이 어떤 그 아방가르드들 실험 영화를 만든 네.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술 영화 운동이 시작된 것에 반발해서 영화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와 이미지의 독자적인 가능성을 열어주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파리에 있었던 수많은 초현실주의자들이 영화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면서 초현실주의 영화를 열어놓은 것 그러니까 아방가르드 영화는 네. 그 점에서 예술 영화와 싸우면서 영화의 독자적인 가능성을 마련했으니 어떤 점에서는 말 그대로 빌리자면 예술 영화와 싸워서 영화의 예술성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네. 이 아이러니한 역사의 진실에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필름 다르, 예술 영화 운동을 곧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이 초현실주의자들의 노력이 아니었었습니다. 역시 영화는 자본주의 시대의 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시킵니다. 네. 이 필름 다르를 완전히 영화의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든 것은 사실은 소비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중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것을 그냥 연극을 보러 가면 되지. 구태여 네. 이것을 보러 갈 이유도 없고 또 이른바 이들이 영화의 일반적인 관객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정말 잘못 생각한 것은 이 사람들은 그 지루한 연극을 봐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관객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격렬한 비판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회주의권으로부터도 그리고 자본주의권으로부터도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즉 당시 이 필름 다르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었던 1910년대 후반 이것을 가장 격렬하게 비판한 사람들은 볼시비키들이었습니다. 네. 영화야말로 모든 자본주의자들의 부주아들의 모든 그 타락한 영혼을 만들어 온 그 예술로부터 비로소 처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든 전통들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능성을 좋은 세상을 열어주겠다는 이 볼시비키들의 생각으로 볼 때 필름 다르는 과거의 부르주아적 전통을 끌고 와 영화를 타락시키는 일에 다름 아니었었던 셈입니다. 그렇죠. 아주 어른에게 어른 옷을 입힌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격렬한 논문을 쓴 사람 역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세르게이 미카일로비치 에이젠슈테인이었습니다. 네. 그는 몽타주 이론을 필름 다르를 비판하는 것으로부터 끌고 왔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 필름 다르를 비난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헐리우드였었습니다. 그건 영화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름 다르를 격렬하게 비판한 사람 중에 하나는 채플린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이 무슨 영화란 말인가 하며 자기의 슬랩스틱 코미디를 발전시켜 나간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필름 다르, 예술 영화라는 이 말은 1910년대 이 필름 다르라는 것은 영화를 아직도 봉건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자본주의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 봉건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생각한 사고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러한 필름 다르가 사라진 이후 다시 예술 영화라는 말이 영화사 속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이 1960년대에 사용된 예술 영화라는 말과 1910년대에 사용된 예술 영화라는 말은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셈입니다. 네. 1950년대에 헐리우드 영화는 대중적인 완성도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고전 영화의 문법에 있어서 그야말로 그 완성도의 최고의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존 포드가 그의 최고 걸작 수색자를 찍게 되고 알프레드 히치콕이 그의 영화 중에 가장 복잡한 퍼즐과 같다는 영화로 알려진 향기증이라는 영화를 완성시키게 됩니다. 헐리우드의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세계 영화의 지국으로서 군림하게 됩니다. 유럽 영화는 그런 헐리우드 영화의 기술적 완성도에 대해서 이제 영화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의 방향의 나아감에 있어서의 최전방 부대에 서게 된 것은 바로 영화 감독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른바 이야기하는 작가주의 영화의 전통이 시작하게 됩니다. 네. 작가주의적 전통이 시작하게 된다는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은 영화에 있어서 마더니즘의 전통이 시작한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에 있어서 미술에 있어서 머더니즘의 전통이 1900년대 초에 이루어져서 조이스나 프루스트 같은 그런 자동기술적인 표현 방법이 시대의 주류를 이르러 1930년대에 꽃을 피웠다면은 영화는 반대로 1960년대에 와서야 비로소 그 꽃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등장한 감독들이 여러분들이 많은 영화사 책에서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왜 이런 영화들은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제때제때 개봉 못하고 다 지나가 버린 것이야 하며 영화 선배들의 안목을 사정없이 비판에 마땅한 잉그마르 베리시만이나 페데리코 페리니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또 루베르 브레송이나 그리고 누벨바그 감독들이었었습니다. 네. 실제로 영화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1960년대 직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영화 속의 스토리를 정확하게 관객에게 전달하느냐의 문제에 편집, 조명, 촬영, 연출, 연기 모든 것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작가주의 전통의 영화 감독들이 나타나면서부터 이제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독의 세계관, 감독의 스타일로 이해해야만 하는 영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 이런 영화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영화들은 아주 특정한 관객들을 대상으로 아주 특정한 감독들이 만드는 실험 영화, 단편 영화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영화들이 대중 영화 산업의 토대 위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화 산업 내에서 일종의 혁명입니다. 특히 이제 영화 산업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영화관 유통 과정 중에 일반 영화관과 시네마테크 중간 사이의 성격을 갖는 영화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이것을 이름지어 예술 영화관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종의 작가주의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그렇죠. 그것을 상업적으로 상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는 영화들을 예술 영화라고 불렀으며 이 예술 영화가 예술 영화관을 통해서 유통되는 것을 일컬어 예술 영화 사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영화라는 것은 어떤 특정 제작의 토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즉 생산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유통 과정 속에서 예술이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술 영화는 그 자체로 스스로 이윤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유통 과정 속에 들어가 잉여가치를 만들어서 영화 예술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네. 아이러니한 얘기죠. 네. 여기에는 그 두 가지 산업의 요인을 관과할 수가 없는데 첫 번째로 영화제는 여러분들 영화제를 생각하실 때 영화제를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영화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영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장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갖 장사꾼들이 모여들어서 그야말로 영화 팔아먹으려고 네. 그 소리치고 싸우는 것이 바로 영화제인데 그러나 이 영화제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왠지 그럴듯한 영화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용서해 주십시오. 얼굴 마담으로 네. 예술 영화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쟁 부문이라는 이름으로 맨 앞에 내세워서 심각한 영화들은 몽땅 글로 밀어넣고 그리고 뒷전에서는 장사하는데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깐느건 베를린이건 베니스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비평산업입니다. 사실 비평가들이란 거의 무조건적으로 대중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중주의란 바로 자본주의이며 자본주의는 또한 모든 대상을 물상화시키는 결과를 갖고 올 것이며 이 물상화는 모든 인간들의 소외를 갖고 올 것이니 이것은 나쁜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평가의 미덕인지 어떤지는 또 다른 자리에서 저희가 한번 토론해봐야 될 문제이겠지만 네. 비평가들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 이 비평가들이 선호하는 영화들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예술 영화 쪽이 된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는 그 비평가들에 대한 비판으로 다시 재비판으로 이어질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산업 속에서 이제 그 이 모노리년 감독들이 지금까지 나타난 감독들과는 저러 다른 경향을 갖고 자신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간 셈인데 네. 그중에서도 이 잉그마르 베르니만이나 페데리코 페리니, 루베르 브레송 그리고 장 리코다르,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감독들은 여러분들 60년대 모더니즘 감독들의 이 영화 감독들은 이 감독들의 전통은 철저하게 서구적이라는 점을 사실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마르 베르시만이나 페리니 그리고 로베르 브레송은 기독교적 세계 바깥으로 나가면 사실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는 아주 네. 엉뚱한 영화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세계 내에서만 그것이 철학적이고 명상적이며 깊이가 느껴질 뿐입니다. 또 고다로와 안토니오니의 영화들은 서구 자본주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떤 점에서는 세계대전의 대가를 통해서 고도 성장의 속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생겨났었던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바로 인간에 관한 소외에 관한 사고를 다루면서 이 감독들은 자기의 입지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0년대 유럽 모더니즘 작가들의 전통은 서구의 산물이며 우리의 그 산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주의적 전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보편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의 영화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라면 오히려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화의 내러티브보다는 카메라의 수사학을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이 60년대에 이 베트남전이 있었던 60년대에 문화혁명이 있었던 이 60년대에 이런 작가주의 전통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60년대 동구 영화들 예르지스 네. 골리몹스키로 대표되는 또 60년대 오시마 나기사나 시노다 마사히로 같은 감독들로 대표되는 일본 쇼지구 누벨바그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진보 영화들이 동시에 등장하여 이른바 이 영화들은 헐리우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들에서는 일단 유통이 되지가 않죠.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관객들인데 이 영화들은 굉장히 따분하거나 굉장히 이상하거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화들이겠죠. 그런데 이 영화들을 찾는 지식인 관객들, 대학생 관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60년대,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십시오. 60년대에 미국이 베트남전을 벌이면서 미국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반미적인 분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라면 나는 무조건 안 봐라는 관객들이 그러나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 관객들이 이른바 예술 영화관으로 예술 극장으로 모여들어서 이 예술 극장의 유통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서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역사의 합법직성 없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신기루 같은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이 예술 영화관의 운명이 다시 한번 증명시켜준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60년대 절정을 이뤘었던 여기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7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예술 영화를 보고 자라난 영화광 세대가 드디어 영화에 도착한 것입니다. 네. 그 영화광 세대가 예술 영화의 전통을 상업 영화 속에 들어가서 거꾸로 쓰기 시작해서 네. 상업 영화와 예술 영화를 서로 뒤섞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감독이 바로 코폴라와 마틴 스콜세지입니다. 대부분은 상업적인 만큼 예술적이며 또 예술적인 만큼 상업 영화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예술 영화의 전통 내에서 예술 영화를 거부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서독 영화들이었었는데 예술 영화라고 불리우는 그 영화들이 작가 영화라고 불리우는 그 영화들이 역사성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반성적 검토를 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술 영화의 가장 치명적 일격을 먹인 것은 예술 영화를 보고 예술 영화의 전통 속에 만들어진 그 상업 영화를 보고 자라난 세대가 도착했는데 바로 그것이 다름 아닌 그 결정적인 치명타가 바로 데이비드 린치 이레이저 헤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컬트 영화는 네. 예술 영화에 대한 패러디로 등장하여 작가 영화를 완전히 혼란시키고 해체시켜서 네. 더 이상 예술 영화라는 말을 쓴다는 자체를 농담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술 영화라는 말은 그래서 90년대에 제가 이런저런 책들을 뒤져보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술 영화라는 말은 거의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 감독들은 어떤 감독들입니까? 레오스 게락스는 예술 영화 감독입니까? 컬트 영화 감독입니까? 상업 영화 감독입니까? 또 팀 버튼은 예술 영화 감독입니까? 아트 영화 감독입니까? 컬트 영화 감독입니까? 더 나아가서 할 하트리는 예술 영화 감독입니까? 상업 영화 감독입니까? 아니면 컬트 영화 감독입니까? 너무나 난해한 질문이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네. 예술 영화의 전통 속에서 작업하고 있는 감독이 있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사람이 크리스토프 키우스옵스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노인 영화 평론가들과 노인 영화광들은 키슬롭스키에서 혹시나 작가주의적 전통, 모더니즘의 전통이 다시 부활하지는 않을까 향수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키슬롭스키 시대가 올 것인지 아니면 그는 사라져가는 예술 영화의 마지막 끄트머리에 쓴 감독인지 그것은 우리가 금년 깐느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예, 예술 영화 아트 필름 어떤 예술 지상주의를 떠올리게 돼서 거부감이 들었었는데요. 정성유 씨가 역사적으로 아트 필름이라는 그 용어가 갖는 의미를 설명해 주시니까 훨씬 반갑고 폭넓은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아트 필름 페스티벌. 지금 씨양시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하루 4편. 4편 4회 상영을 하고요. 상영되는 영화를 보면 생의 바깥에서 마그다드 바론 감독의 영화 그리고 라이너 베르너 파스벤더 감독의 마리아 브라운의 결혼 장클로드 로종의 캐나다 영화 레올로 퍼스 에들론의 마그다드 카페 그리고 역시 퍼스 에들론의 연어알 파벨 룽긴 감독의 택시 블루스 이런 영화들은 역사적인 의미에서 아트 필름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글쎄요. 여러분께서 한번 평가해 보시죠. 그 중에서 한 곡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립니다. 바그다드 카페 중에서 Calling You. 오늘은 노르웨이 릴리암메르 올림픽 때 테마송을 부른 시슬 키르키에보랍니다. 아, 이름 어렵네요. 키르키에보가 들려드리는 Calling You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